위대한 김정일 대원수각하 탄생일 경축준비위원회 결성식이 12일 조선인민과의 친선 및 연대성 아프리카지역위원회에서 진행됐습니다. 준비위원회는 광명성절의 점에서 위대한 용도자 김정일 동지와 경의하는 최고 용도자 김정은 동지의 불멸의 업적을 칭송하며 나라의 자주권을 수호하기 위한 우리 군대와 인민의 정의의 위협을 지지송원하는 다채로운 정치문화 행사들을 조직하기로 했습니다. 결성식에서는 위대한 용도자 김정일 동지의 불멸의 업적을 칭송하는 특별 공보문이 발표됐습니다.